좋아하는 음식. 1위 돈가스, 2위 피자. 가장 싫어하는 음식. 1위 김치, 2위 채소류. 한 생명보험회사가 전국의 국민학생 523명을 대상으로 기후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옐친이 자랑삼아 밝혔습니다. 자기 손자가 세차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맥도날드를 즐겨 먹는다고요. 세월 따라 입맛도 변한다지만요. 김치 싫다고 오만상을 찌푸리는 한국 꼬마와 풀방구리에 쥐든 아들듯 맥도날드 가게를 열심히 들락거리는 러시아 대통령의 손자. 아, 별로 시원한 일도 없는 요때 더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어떠셨어요? 이 곡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도 연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 인천 북구 작전동의 전숙자 학생이 신청하신 영화 나자리노 중에서 When a Child is Born, 로스 인디오스 타바라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김민정씨, 서울 양천구 목삼동의 최유경 학생,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임성희씨, 어떠세요? 김치 좋아하세요? 저는 참 빵을 좋아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농민 위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쌀 좀 먹으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 좋아하는 빵을 과감히 버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죠. 아, 오늘 길어보는 한편의 영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이클 애프티드 감독의 정글 속의 고릴라, 고릴라스 인 더 미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드디어 여성들의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감각파 여성들을 위한 순정 만화와 유익한 정보 총집합. 멋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월간 실루엣 창간호. 5월 24일부터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정 만화의 모든 것, 월간 실루엣.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서출판 청조. 예,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순정 700-8788. 'The exploration of the past. The whole background of geography, climate and animal life which accompanied man's change from a pre-human to a Homo sapiens. The earliest evidence of man is the work of nameless human artists on the walls of caves. Before this, there is no recorded history. 리키 박사는 인류의 기원을 찾기 위해 고릴라와 침팬지를 연구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평소 동물을 무척 사랑하는 물리치료사 다이안 포시는 이 리키 박사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가 연구하는 고릴라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It inhabits the lush tropical highlands of Central Africa, so remote that our last researcher suffered an attack of appendicitis and would have died had it not been for Ross Carr, an American friend living in Rwanda who got into hospital. 중앙아프리카의 고원지대에는 아직까지 고릴라들이 살아있지만 밀렵자들 때문에 그 수는 점점 줄어가고 이대로 가다간 곧 멸종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Told us that this, the largest of all the primates, is in danger of extinction. Thank you. 리키 박사의 호소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다이안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듭니다. 사실 다이안은 오래전부터 고릴라가 있는 아프리카에서 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리키 박사에게 6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어서 이렇게 강연 회장까지 쫓아온 것이죠. We appreciate each and every contribution. No. I wrote to you about working for you in Africa. Oh, you must forgive me, Miss Fossey, but I get a great many letters from people yes, asking. Yes, but I wrote you 6 times. Captain Lakey. About the gorillas. Sir. Spend a hell of a lot of time trying to get close to people who don't like having anyone around them. Thank you. I know I have no formal training, but I love animals, Sergeant Leakey, and I've spent 2 years in pre-veterinary training. Miss Fossey, I know you're sincere, but I'm. 리키 박사는 여잔데다 동물 전문가도 아닌 다이안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험한 생활을 해낼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릴라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수의사 교육까지 받은 다이안은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Yes. Dr. Leakey, you need me. And I want this job. Give me this chance. 기회를 달라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 절실합니다. 1966년 다이아는 마침내 중앙아프리카의 콩고에 도착했습니다. 레키 박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콩고에 거주하던 백인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아우성이고 무장한 군인들도 보입니다. 콩고 내란이 일어난 거죠. Jambo, asani sana kwa kukuja hapaleo. Nionataka, mutu Missouri. Swahili. 고릴라를 찾기 위해 길잡이를 구하는 다이안. 하지만 여자 혼자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흔듭니다. 미쳤다는 것이죠. 더구나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You speak English?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더듬더듬 영어를 합니다. Patron of saints and travelers. And me too. What's your name? Sembagare. Sembagare. I am the 샘바가리입니다. Yours, part of the package. You'll need to get around when you're off the mountain. Great. Now, look here. Give me another photo. Give me another. Here, here. The base of Mount McKenna is a four-hour drive. Depending. Leave the jeep here. It'll be quite safe. Pick up some local porters. Climb here. 고원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산 다이아는 리키 박사의 말에 기가 막힙니다. 맞다. You mean we go now? Yes, to make it by sundown. Dr. Leakey, I just spent 35 hours on four different airplanes. I think I should at least take a shower. No one will. 35시간을 비행기에 시달렸는데 지금 바로 떠나라는 것이었죠. Good luck, Diane. I have to go. 더 기가 찰 노릇은 지금부터 다이안 혼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키 박사는 탄자니아에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보고서를 보내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자료를 보내줄 것. 이 말만을 남기고 리키 박사는 떠납니다. 이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합니다. 정글을 헤치고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다이아는 산악지대 중턱에 있는 오두막, 한때 고릴라 학자 샬러가 살았던 이 오두막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다음 날 눈을 뜨자 말자 고릴라를 찾기 위한 다이안과 안내원 샘바가리의 고행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숲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하지만 고릴라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I don't know about gorillas. Well, of course you know about gorillas. You're a tracker. Yes, of buffalo, antelope. An elephant. What? 다이안과 샘바가리는 서로가 상대방이 고릴라의 서식들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결국 둘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고릴라를 찾아야 하나 정말 막막하고 난감합니다. 다이안이 믿는 것이라고는 샬러가 쓴 책 한 권뿐이었으니까요. Maybe I'm just no damn good at this. 6주 동안 고릴라 그림자도 구경 못한 다이안. 어느 날 뭔가를 밟다가 미끄러집니다. Shit. I sat in shit. Oh my god. It's gorilla spore. 그것은 고릴라의 배설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의 눈앞 저 멀리에서는 고릴라들이 아주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다. 서서히 접근하는 다이앤. 신기하기도 하고 고릴라를 직접 본 감격이 그녀를 마냥 들뜨게 합니다. Just you wait, Louis and Nicky. Just you wait. 르키 박사에게 보고서를 쓰는 다이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단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다음 날, 다이앤과 샌바가리는 마침내 고릴라들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미 고릴라, 새끼 고릴라. 이렇게 크고 작은 고릴라 무리들이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다이앤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고릴라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거대한 고릴라 한 마리가 가로막습니다. 놀란 두 사람은 정신없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다이앤이 비탈길로 굴러떨어집니다. 고릴라를 봤을 때는 절대 뛰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깜빡한 거지요. 10년 감수한 기분으로 베이스 캠프에 돌아온 다이앤과 샌바가리. 그런데 그곳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전 중인 군인들이 그녀의 살림살이를 모두 망쳐놨습니다. 다이앤을 보자마자 백인은 이 땅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군인들. 허가증이 있다고 반항해보지만 막무가 냅니다. 그들의 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할 처지에 놓은 다이앤. 문득 이곳 국경 밖에 로즈 카라는 미국 여인이 산다는 리키 박사의 말이 떠오릅니다. 샌바가리에게 그곳에서 만나자는 말만 겨우 전한 채 다이아는 국경 밖으로 쫓겨납니다. 이틀 만에야 겨우 로즈카 부인 집을 찾았습니다. 아하, 마다마젤. I told you, Sembagari is a good tracker. The best. 샌바가리가 먼저 와 있습니다. I won't ask how you got here. Not sure how I got here. 고릴라를 찾긴 했지만 그간의 야영 생활에 몹시 지친 다이앤. 리키 박사에게 편지를 쓸 작정입니다. Oh, Mrs. Carr. I'm just writing to my dear patron Dr. Leakey. 일에 차질이 생겼으니 포기하겠다고요.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추방당한 것이니 별도리가 없다고 애써 자신을 변명합니다. 그런 그녀를 샌바가리가 안타깝게 쳐다봅니다. I can't offer you a job when I don't have one myself, can I? Can I? 다이안의 열정을 알기 때문이죠. Now he can't speak English. Gwenda Sasa. Sembagari, it's not like I'm giving up. I was kicked out. I didn't have a choice. There's always war and poverty here, but I love these people and I cannot bear the suffering. Sometimes it seems so hopeless. 그러던 어느 날, 로즈카 부인과 정원을 산책하던 다이안은 눈앞에 펼쳐진 산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How far away are those mountains from Kabara? 그중 카바라산은 콩고 국경과 맞닿은 산입니다. 순간 머리를 스치는 어떤 생각. Gorillas don't know borders. They don't need passports. Whatever you talking about. 고릴라에게는 국경도 여권도 필요 없으니 저 산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Oh God, that letter! I've got to stop that awful letter! Wait, Diane! 새로운 자신감이 생긴 다이안. 그 길로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Dr. Leakey, we are starting up again, this time from the Rwandan side of the mountains where there is no civil war. Sembagari has put together a new team, and we begin at daybreak tomorrow morning. This time I have bought a gun. 이번에는 총도 하나 샀습니다. 전쟁이 방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죠. As soon as we have established base camp. P.S. I am sending along a few bills for necessities that were lost when we were... Miss Fossey, if you expect the National Geographic to pay for a hair dryer and nail polish, you have another thing coming. Now, the first item on the agenda is a new census. This time when you begin, I suggest you follow Shala. 다행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사도 그녀에게 새 후원금을 약속해 줍니다. 카라신비산, 마우스비소키, 비스키산, 카라소키, 카라소키산, 리서치 센터. 숲이 많고 경사진 산은 고릴라가 즐겨 찾는 것입니다. That makes it even more urgent that we get as much information as quickly as possible. For some time now, I have been following one particular gorilla group, which I shall call Group 4. I've been able to get progressively closer to the female than the young. But the silverback remains alive. 다이안은 그 중 네 번째 집단만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이제 어미와 새끼 고릴라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단의 리더인 순놈 아비 고릴라는 아직 그녀를 경계하지만요. 이제 다이안은 고릴라들과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새끼 고릴라가 그녀에게 매달려 한 시간이나 놀 때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고릴라에게 지나친 접근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지만 그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고릴라와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고릴라처럼 머리도 긁어보고 가슴도 두드리는 다이안. 이런 흉내내기는 적중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처럼 풀을 뜯어먹고 가슴도 쿵쾅쿵쾅 치는 이 이상한 동물에게 마침내 아비고릴라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해칠 생각은 하지 않지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Don't you dare cook Lucy! 이제 다이안은 이곳에 살 집을 짓습니다. 고릴라와 함께 그녀도 새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모라기 우연히 모라기 애줄에 줄에 우연히 모라기 애줄에 줄에 우연히 모라기 고아코라네 모라기 고아코아 고아코라네 모라기 고아코아 애줄에 줄에 하지만 원주민인 베투아족은 그녀를 싫어합니다. 다이안의 머리카락 색깔이 마녀의 머리색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이안 역시 베투아족이 싫습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산 곳곳에 덫을 쳐놓았기 때문이죠. Oh no! Its back is broken from the fall. It will be dead soon. In 30 minutes, it will be all over. That's too long. 노루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으로 노루의 고통을 덜어주고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다이안. 이 베투아족의 잔인한 사냥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스스로 마녀가 될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집 나무에 마녀를 뜻하는 표시를 여기저기 그려놓죠. 다음 날부터 다이안은 눈만 뜨면 고릴라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젠 아비 고릴라도 자연스럽게 그녀 곁으로 다가옵니다. 고릴라의 넷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이 붙었다는 것도 이 아비 고릴라의 손을 보고 알았습니다. 다이안은 그에게 디즈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고릴라에게도 예쁜 이름을 붙여줬죠. 밤이면 다이안은 낮에 녹음한 테이프를 들으면서 고릴라의 행동과 소리를 배웁니다.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고 산골 오지의 다이안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And me, Phil. Hi, I'm Bob Campbell. Rotten lousy weather you have up here. Sorry I'm a day and a half late. Bob Campbell, National Geographic사에서 나온 촬영 기사입니다. That's Africa for you. What was the message? I'm here to photograph your apes. 원숭이를 찍겠다고 온 것이죠. 원숭이라니. They're mountain gorillas. 이건 산 고릴라입니다. Do you have any experience with animals, Mr. Campbell? 밥에게 동물 촬영한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죠. I was bitten by a snake in the outback. There you go. I was 20. 58. A Bengal tiger, Shivpuri, India. 뱀에게 물린 자국, 호랑이에게 당한 자국. 밥의 몸에는 온통 영광의 상처투성입니다. 아무리 동물 촬영의 경험이 많은 바비지만 이 산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다이안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보. Merde. Gorillas get caught in these traps. 그들 앞에 베투아족이 쳐놓은 덫이 또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죠. 원주민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동물을 사가는 부자들. 이들은 모두 다이안과 같은 백인이니까요. 바비 그 사실을 다이안에게 일깨워줍니다. You're gonna blame anyone. You can blame the doctor in Miami. 다이안은 그런 바비에게 서서히 신뢰가 갑니다. 바비 원하는 사진은 고릴라와 다이안이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고릴라들에게 네 발로 기어서 다가가는 다이안. 그때 리더인 디지트가 이방인 밥을 발견하고는 소리 지르며 다가옵니다. 다이안의 지시대로 풀을 먹는 척 흉내내는 밥. 디지트가 그런 글을 유심히 보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가버립니다. 다이안처럼 밥도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밥은 다이안과 디지트의 모습을 찍고 싶습니다. 디지트 곁으로 기어간 다이안은 풀을 먹으며 머리와 몸을 양손으로 긁습니다. 고릴라 흉내죠. 자신도 그것과 똑같은 행동을 취해보는 디지트. 다이안이 풀 위에 누워서는 모른 척 디지트 쪽으로 한 손을 내밉니다. 디지트 역시 딴전을 피우며 슬그머니 다이안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 놓지요. 둘은 이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밥은 대자연과 인간의 이 감격스러운 만남을 찍느라 여념이 없고요. 잠시 후 디지트는 쑥스러운 듯이 자리를 피합니다. 그날 밤 바비 찍은 사진을 보며 일일이 이름을 대는 다이안. 어떤 고릴라는 코에 선이 있고 또 어떤 고릴라는 코가 삐뚤어졌고 그녀는 이제 고릴라들의 얼굴을 모두 익혔습니다. 어느새 밥은 다이안의 순수함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이안 역시 사람이 그리웠고요. 밥이 케냐의 나이로비에 간 사이 산속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What? Oh no! 밀렵꾼 베투아족들이 산 고릴라 새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벌써 디지트 집단의 고릴라 다섯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나무 위에 매달린 새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그 나무를 베고 있죠. 다이안과 샌바가리는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밀렵꾼들은 새끼 고릴라를 잡아서 도망가 버렸고 어린 꼬마 베투아만 그녀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 소녀는 고릴라를 원했던 백인이 중계리 호텔에 묵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 길로 차를 몰고 시내로 나온 다이앤. 중계리 호텔로 들어가려다 아이들이 몰려있는 외관 한 대를 발견합니다. 동물들이 갇혀있을 것 같은 예감에 차문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차 안에는 갖가지 야생동물과 나무에서 떨어진 상처로 신음하는 새끼 고릴라 파커도 있습니다. 파커를 안고 호텔로 들어선 다이안이 클로드 벤 벡튼이 누구냐고 소리칩니다. 야생동물을 산 장본인이죠. 한 남자가 보입니다. 다짜고짜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하면 감옥에 갈 것이라고 소리치는 다이안. He looks ill, madam,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I'm going to have you arrested. You try it. Just try it. 벤 백틴 역시 물러서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보여주죠. 다이안은 그 지역 행정 책임자인 무카라를 만납니다. 새끼 고릴라 파코는 무카라가 판 것이죠. 무카라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By poachers. The gorilla population now is half what it was 10 years ago. Your problem is decreasing gorillas. Mine is increasing people. 야생 동물보다는 사람 사는 게 먼저라고요. That kind of money provides people with food, clothing, shoes, medicine. 새끼 고릴라 한 마리를 팔면 그 돈으로 식량과 약, 옷 등을 풍족히 살 수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죠. 부자 나라에서 온 다이안이 이들의 가난을 100% 이해할 리 만무합니다. 야생 동물은 보호돼야 한다는 게 그녀의 변함없는 생각이죠. 다이안은 긴 여행을 하려면 치료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새끼 고릴라 파커를 다시 데려옵니다. 무카라와 협상에서 얻은 밀렵꾼을 막을 직원 3명도 함께요. 다이앤 포시. 나이로비에 갔던 바비 다시 돌아왔습니다. The tub's for me. I have so much to tell you. Pucker was kidnapped. I had to go down. I know all about it. And so does most of Rwanda, Nairobi, London, and New York. 호텔 사건 덕분에 다이안이 런던, 뉴욕 등지에서 꽤 유명해져 있다고 바비 알려줍니다. Would you like to go to the movies?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고릴라와 함께 살면서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았나 하는 세인들의 관심이죠. 밥은 그토록 고릴라에게 빠져있는 다이안이 사랑스럽기만 하지만요. again. Come on. There we are. 새끼 고릴라 파커가 다시 떠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파커는 다이안 곁을 떠나기 싫은 듯 소리 지릅니다. Be brave. Off you go. I'm sorry. Go on. Sorry.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다이안. This is from the Geographic. I've been offered a job in Borneo. I want you to come too. Studying primates. Your field. Diane? 떠나야 하는 건 파코만이 아닙니다. 밥 역시 새 일거리가 생겨 가야 합니다. 밥은 함께 가길 원하지만 다이안은 고릴라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밥도 일을 포기할 수가 없고요. 밥이 떠난 날 다이안은 고릴라들 곁에서 마음껏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이안은 이제 고릴라 연구로 유명해졌고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듯 젊은 연구생들이 아프리카로 그녀를 찾아옵니다. 공항에 그들을 마중 나갔던 다이안은 공항에서 야생동물 중개상인 벤 벡틴을 다시 봅니다. What did Ben Becton want? It seems the Cologne Zoo wants another gorilla. 그가 또 고릴라를 사러 온 것이죠. I told him that's all over. One gorilla wasn't enough. Parker died a year after delivery. 새끼 고릴라 파커가 팔려간 지 1년 만에 죽었으니까요. Well, when Leaky died, I almost chucked it all and went home. But then I thought of my gorillas, you know. I haven't lost one to poachers in over 10 months. That's a record. What does Toto Nyoka mean? Who calls you that? A waka. 마치 신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도 되는 듯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아프리카의 고원지대. 다이안은 연구생들에게 이런 곳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세상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웬 커다란 고릴라가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No! Don't move! 이 고릴라는 다이안도 처음 보는 고릴라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포악하게 구는 이 고릴라와 정면 대결을 펼치는 다이안. 눈싸움입니다. No! 강렬한 다이안의 눈길에 슬그머니 도망가는 고릴라. 이제 다이안은 고릴라들의 마음까지도 모두 읽을 정도가 된 것이죠. Kim? Good morning. Lovely weather. Better put your hood on. You'll go with Simbagari and me today. Good morning, Brendan. Larry, you're late again. It is not my job to get you up in the morning. Be on time, please. Brendan and Larry. 다이안을 찾아온 젊은 연구생들은 그녀만큼 고릴라나 야생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일 뿐 숙제 걱정부터 먼저 하죠. But I am so close to getting my data for the bird frequency graph. Brendan, you know the rule. You cannot research them unless you put in the time to protect them. All right? Now no more of that. Me, Idas, let's go. 다이안은 그런 그들에게 고릴라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리는 디지트의 울음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다이안이 자리를 뜬 사이 메투아족이 고릴라들을 잡기 위해 공격을 시작한 거죠. 벤 베틴이 뒤에서 사주한 것입니다.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혼자서 베투아족 무리를 감당하는 디지트. 하지만 창과 칼을 든 무리들에겐 역부족입니다. 창에 맞고 칼에 찌르고 결국 디지트가 쓰러집니다. 뒤늦게 도착한 다이안. 그녀 눈에 비친 디지트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몸뚱이는 그대로인 채 손과 머리만이 잘려나간 디지트. 다이안은 가장 친한 오랜 친구를 그렇게 잃은 것입니다. 절망과 분노에 치를 떠는 그녀 앞에 두 명의 베투아족이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중 한 사람의 목을 매다는 다이안. 겁을 주려는 것뿐 실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다이안이 화가 난 거죠. 그녀의 화는 이걸로 풀리지 않습니다. 베투아족과 벤 백틴이 머물렀던 원주민들의 오두막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그 무엇도 다이안의 분노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날 새벽 샌바가리와 산에 오른 다이안은 서쪽 계곡에서 디지트 식구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베투아족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던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어? 새끼들이 와서 장난을 걸고 모두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I don't see Simba. 그런데 새끼를 가졌던 심바란 어미 고릴라가 안 보입니다. 걱정이 되어 산속을 뒤지는 다이안과 샌바가리. 그런데 어디선가 심바가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새끼를 낳은 것이죠. 새끼 고릴라 역시 손가락이 붙어 있습니다. 다이안 앞에서 겁도 없이 재롱을 떠는 새끼 고릴라. 다이안은 이제 이 자연의 경이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계리 시내. 벤 백틴 앞에 불쑥 나타난 다이안은 협박을 합니다. Miss Fosse, Where did you see your first wild animal? In the zoo, wasn't it? You like this ring? You want to keep the hand this ring is on? If I see or hear or smell you anywhere near my gorillas, you'll be writing with your other hand, and I'll have a new ashtray. You understand me? You understand me? Yes, I do.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면 그의 손을 제터리로 만들어버리겠다고요. 그가 고릴라의 손을 장식용 제터리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한 협박이죠. 그날 밤 다이앤은 바비 오래전에 찍어준 고릴라 사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때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다이앤의 방을 향해 다가옵니다. 어느새 고릴라의 사진을 들고 잠에 빠진 다이앤. 그 정체 모를 그림자가 칼로 그녀를 내려칩니다. 다이앤 포시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과 고릴라의 영원한 고향이었던 아프리카 숲속에 묻히는 다이앤. 편하고 안락한 삶 대신에 산을 야생의 고릴라로 채워나간 그녀의 일생은 이렇게 끝이 난 것이죠. Oh, I wish you'd leave Karasoki for good before it kills you. You know, I always thought I'd go back to the States sooner or later. I really expected to get married, have children. 샘바가리는 나란히 있는 숲고릴라 디지티미와 다이암묘의 둘을 하나로 터줍니다.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였음을 그가 알기 때문이죠.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동물 고릴라는 다이앤 포시의 노력으로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녀의 죽음은 아직까지 미궁 속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정글 속의 고릴라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말이 있죠. 그 수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인간이라고요. 어쩌면 그것은 정말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 속에서 시고니 웨버의 연기도 좋았고요. 또 이 영화 속에서 하나의 그 뭐랄까요, 오류라고 한다면 시고니 웨버가 그 다이앤 포시가 그 가난한 원주민들의 가난을 도외시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그 동물에 바친 그 열정, 그 야생 동물을 살려는 그 사람의 열정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일 남산 되살리기 운동에서 인간 사슬을 만든다죠. 우리 한번 거기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자, 저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시,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한 밤 되세요.